조선민주주민과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위원장 김영남 동지에게 위인이 나탈라 치베사쿤다 주조 잠비아공화국 특명전권 대사가 14일 평양의 만쇠우 이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종했습니다. 김영남 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했습니다.